잊을 수가 있을까? 잊어질 수 있을까? 나 처음 너에게 사랑을 배웠지. 만날 수가 있을까? 만나줄 수 있을까? 나 처음 너에게 그리움을 배웠지. 너는 진저 잊었을까? 별들처럼 숱한 사연을 잊을 수가 있을까? 잊어질 수 있을까? 나 처음 너에게 그리움을 배웠지. 잊을 수가 있을까? 잊어질 수 있을까? 나 처음 너